외국의 인사들이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째보려고 제2의 조선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무모한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 봄아프리카 운동 우간다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나이지리아 조선신선협회 위원장,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김일성 도서실 책임자는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남조선 전역에서 강행되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확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조선 족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남조선과의 합동군사 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응해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